난 너의 맘을 듣게 됐나봐. 더 괴인 손끝 위로는 오늘 날씨는 이리 좋은지 잘 있는지 고마워. 가르쳐줘서 혼자가 되는 것. 그랬죠. 힘이 들면 울라고 울다가 보면 나를 보게 될 거라. 난 나보다 더 강하단 걸. 오, 네가 나를 편한 마음이 아물 때쯤엔 기억도 함께 아물 거라고. 아니야, 그 자리엔 그대로 네가 있어 괜찮아. 괜찮지 않아. 고마워 혼자 두지 않아.